사람의 취향 깊숙한 곳까지 영업하는 영화 추천 팟캐스트 도전 영화반 7화 캐롤 1부 시작합니다. 와. 오. 오늘 무슨 컨셉이었어요? 소련님? 오늘의 컨셉은 해맑은 컨셉입니다. 네? 네. 왜죠? 저는 알파고 컨셉이었어요. 아 진짜 트렌디한 해석이다. 그럼 역시 버전으로 할까? 맞을 수가 없지. 자기소개. 아, 자기소개해야지. 오늘은 해맑은 소련이에요. 안녕하세요. 수련여정 aka 미역도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명예로운 피피입니다. 안녕하세요. 켈로그입니다. 켈로그님 이제 새롭게 명예로워지셨잖아요. 오, 아 그러네. 동률이. 저랑 동률이에요. 아 네. 명예로운 명예로운 켈로그입니다. 지금 켈로그님이 소련님 때리려고 그랬어. 아니요. 저지. 저지. 칼날로. 아 손날로 때렸어. 손날로. 칼날 여왕인 줄 알았어.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정신없이 시작을 합니다. 정신없게 시작을. 네. 각자 잘 지내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우리. 네, 오랜만입니다. 아, 우리끼리는 오랜만이지만. 여러분은 2주만? 2주만인가? 격주니까. 얼마 만에 녹음이죠? 3주? 그 원래 저희가 저번에 녹음 날짜를 잡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무산이 돼서 3주 만에 지금 거의 다시 보는 거죠. 저 3주 넘었어요? 4주째. 진짜? 왜냐면 내가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맞아. 4주차거든요. 맞네. 저도요. 우리 비슷한 날 출근했죠. 맞아요. 벌써 한 달. 회사는 어떤가요?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한 달이 아는데 못하겠다. 진짜 하기 싫은데 입이 따라 움직여. 그게 바로 소련의 저주입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싫어요. 저 옛날에 수영장 다닐 때 맨날 이 노래 나와가지고. 진짜 뜬금없다. 아, 이 노래 들으면 소독약 냄새가. 저도 이 노래 개인적으로 싫어요. 저 옛날에 2008년인가 9년인가? 그 대구에 있는 클럽에 갔는데 이 노래를 틀어주더라고요. 클럽에서. 클럽에서도 아니고 그냥 이 노래를. 나도 들었는데. 어, 정말로? 같은 클럽 가셨나요? 봐, 거기. 클럽. 클럽. 뭐지? 거기 갔는데, 갑자기 이 노래를 틀더니만, 리믹스도 아니에요. 그냥, 본 버전을 들었어요. 사람들 떼창하죠. 어, 맞아. 자, 아, 춤추는 게 아니에요. 아, 춤도 추나요? 이게? 아니, 댄스를 추다가 갑자기 이 노래를 딱 깔아주면은, 이게 약간 힙합하는 것 같은 약간 좀 통통한 오빠가 나와가지고, Put your hands up!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막 다 같이 노래를 부르라고 마이크를 이렇게 막 넘겨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막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네,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 방송은 어디로 아, 대구 다녀왔고요. 다시 옵시다, 다시. 네. 아이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지난주에 우리 저와 미역돌이는 네? 지난주에 저와 미역돌이님이 취직한 건 이야기했었습니다. 네네, 아, 맞아요. 네. 근데 미역돌이님이 이제 자리에 없으셔서. 네. 아 맞아. 지난주에 우리 요정님 없이 녹음을 진행했었죠. 그렇습니다. 너무 허전했어요. 다행입니다. 저는 그날 근로계약서를 쓰러 갔습니다. 멋있었어. 네, 저희가 방송에서 다 얘기했어요. 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회사 다니느라 영화 보는 시간 좀 있으신가요? 아 그래서 주말에 좀 최근에 개봉한 걸 봤고 지난 주말에 여행을 가가지고 그 펜션에서 IPTV로 영화를 봤습니다. 무슨 영화 봤어요? 저 쿵푸팬더 3를 안 봤었거든요. 쿵푸팬더 3가 무료로 잠시 기간 할인. 아, 오늘만 아, 무료. IPTV는 기간 할인이죠. 우리 영어방이 격주로 올라오다가 이번 7회부터는 격변을 맞이했습니다. 대격변. 대격변. 매주 1, 2부로 나눠서 올라가게 되었어요. 예! 와~ 여러분들이랑 좀 자주 만나려고. 너무 느끼했나요? 느끼해. 좋다. 나 지금 캐롤보다 더 느끼했어. 끈적해. 자주 만나러 갈 겁니다. 네. 네. 또 느끼했다. 둘의 시너지가 버터에 참기름 넣는 느낌. 맛있겠다. 누가 버터고 누가 참기름인가요? 약간 피피님이 들기름 같다면. 어머 좋다. 퓨어한 들기름. 퓨어. 아 네. 아 우리 너무 자꾸 산으로 가. 근데 1부랑 2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피피님이 피피님 설명해 주시죠. 아 제가 설명하나요? 네. 네. 아 우리가 1부랑 2부를 나눠서 1부에서 원래 하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지난화에 대해서 뭐 우리가 반성할 점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평소에 하던 개드립을 좀 할 그런 타임을 줘야지 우리가 2화에 좀 정신 차리고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네 조금 바뀌는 거는 이제 저희 영화반 멤버들이 극장에서 본 영화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왕 굿. 왕. 그리고 이제 그래서 1부에는 스포 같은 거는 없고요. 그냥 영화에 대한 간략하게 정보랑 감상을 위주로 이야기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영화팔 영화에 대한 스포 없는 소개, 감독이랑 줄거리 같은 거 그런 영화 페이지 같은 데 신혼만 올라와 있는 그 정도로 알려드리고 저희끼리 어떻게 봤는지 별점 매기고 그리고 사전 영업으로 영업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첫 주에 들으시고 이 영화를 볼지 말지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들으시는 분들이. 아, 그런 방법이. 어디 방 돈 받고 하세요? 그러네. 돈은 안 받지만 돈 받는 마음으로. 네, 그런 마음으로. 제 장래, 장래희망은 방청객입니다. 네. 적성을 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2부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스포일러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줄거리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영화에 대한 좀 심도 깊은 토크, 그리고 나서 우리끼리 이야기한 다음에 영업 당했는지를 전처럼 투표를 하고, 이제 다음화에 영업할 사람과 영화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네. 좀 체계가 아주 잘 잡혀 구조주의, 구조주의. 제가 짰습니다. 구조주의. 그, 이거 이거. 최근에 어떤 영화들 보셨는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라 맞아. 본 영화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전 없습니다. 한 편밖에. 그러면 한 편밖에 없는 분부터? 네. 왜 한 편밖에 못 봤는지도 물어봐 주세요. 연애니까. 맞아. 이제 히스테릭한 방송은. 이제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사랑 충만 방송. 아, 이전까지 히스테릭했나요? 맨날 그랬죠. 여튼. 네. 축하드립니다. 제, 감사합니다. 그스그스. 네. 제가 본 영화는. 하울의 아들을 봤습니다. 이번 깐느에서 대상 받은 거 맞나? 여튼 상 받은 그랬을걸요? 여튼 봤습니다. 하울의 아들. 심사위원 대상 받았나요? 심사위원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황금종려상은 디판이었고. 하나 확실한 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탔다는 거. 맞습니다. 아, 맞네요. 그렇네요. 네. 싸우는 사람 이름인가요? 네. 네.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주세요.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네요. 깐느에서 어떤 영화냐면은 이제 그 나치 점령하에 그 아우슈비츠가 배경이에요. 사울이라는 유태인이 있는데 그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으로 이제 거기에 수감이 되는데 동시에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주로 하는 일은 시체 치우는 거. 시체를 치우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는 그니까 뭐 유태인들을 왜 나치들이 빨리 이렇게 그 죽이려고 독가스실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그동안 이제 사울이랑 그 사울 친구 그 동료들은 옷을 빨리 챙겨가지고 거기 있는 뭐 금품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뭐 옷 이제 처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체들이 독가스 같은데 이제 다 노출이 돼서 죽으면은 시체 이제 그 화장하는데 옮기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 죽은 시체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장례를 치려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네. 스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스포는 아니에요. 그게 아주 극 초반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 말하면 제가 조금 스포가 될 것 같긴 한데 그 내용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줄거리는. 근데 좀 촬영 방식이 되게 모험적이고 독특해요. 이거 쪽 이냐리투 감독처럼 아주 이글이글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좀 강한데 좀 뭐랄까 그 아우슈비츠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인물 뒤를 카메라가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게 뭐 인물의 뭐 정면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와이드 앵글로 이제 뭐 배경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인물의 뒤만 따라가고 시선이 딱 인물이 보는 시선 정도로만 보여주니까는 이게 어떤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 주관적으로 사람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영화예요. 근데 그거의 소재가 아우슈비츠라는 점에서 그게 아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연출한 거고 소재랑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영화였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논쟁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 나서 아주 기빨렸겠네요. 아 진짜 기빨렸어요. 그거 일 끝나고 봤는데 진짜 내가 다시는 일하는 일 끝난 날 영화 안 본다라고 다짐하게 한 영화였습니다. 말만 들어도 힘든 영화. 네. 네. 그래도 추천은 하시나요? 어, 네, 추천합니다. 자꾸 사람 죽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물론 영화에서 사람이 많이 죽지만. 그럼요. 네.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떤 영화를 보셨나요? 일단 저랑 그 저랑 뭐였지? 켈로그. 계속 그 넌 뭐야? Who are you? 켈로그입니다. 네. 저랑 켈로그 님이랑 둘이 되게 영화를 많이 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같이 본 영화가 몇 편 있는데 우리 둘이 계속 놀고 있어서. 아, 내가 말할 때 좀 말하지 말라고. 네. 진짜 얼마나 정신없는데 이렇게. 네. 말씀하시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본 영화가 몇 편 있는데 주토피아 같이 봤고 어? 이거 요정님도 보셨네요? 네 저 봤어요. 그리고 저랑 켈로그님이랑 룸도 같이 봤어요. 모텔룸? 모텔룸? 룸살롱? 룸 네. 룸바리아 어? 룸바르디아 병원 죄송합니다. 네. 룸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아, 그럼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네. 어, 룸이 그 실화 배경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실화 뭔지 아세요? 모르죠. 그 오스트리아의 아, 이름 까먹었는데 요제프 어쩌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스트리아 인물 중에 히틀러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실화는 되게 더 영화보다 잔인해요. 막 자기 딸, 친딸을 이제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다 가둬놓고 몇십 년 동안 강간을 했던 그런 그래가지고 그 사이 거기에서 그 사이에 애들이 되게 많이 태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쨌든 간에 밝혀졌는데 그런 이야기를 실화로 삼고 있는데 이 영화가 되게 자극적인 그런 실화를 소재로 하고 있어서 영화도 엄청 저는 되게 잔인하고 자극적일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고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되게 따뜻한 시선 같은 거를 느끼게 보여주는 초반에는 이제 예고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여자가 그 자기 아들이랑 방에 갇혀서 어떤 창고 같은 게 방 하나에 룸에 갇혀서 창문이 천장에 하나밖에 안 나 있는 그런 데 갇혀서 살아요. 근데 그 여자 그 아이가 그 룸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바깥 세상을 한 번도 못 본 아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모자가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고 그 탈출하고 난 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어, 그 한 번쯤 되게 볼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 브리 라슨이 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도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브리 라슨보다 그 애기 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거의 많은 역할을 더 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러니까 영화 전체적으로도 딱 감독이 조명하고자 하는 게 여주인공보다는 그 애한테 더 많이 좀 조명이 되는 것 같은? 아무튼 저는 되게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두 분이 보신 건 그러면 주토피아랑 룸 이렇게 네. 두 개인가요? 주토피아도? 아 주토피아 전 두 번 봤습니다. 진짜요? 주토피아 보고 피피님이 울었다면서요? 네. 오, 나도. 진짜? 울 뻔했어. 나도 볼래. 오 빨리 보세요. 봐. 빨리 지금 아직도 하고 있나? 어 지금. 지금 예매 요일이야. 아 정말요? 아직 입소문을 타고 지금 다시 막 상승을 하고 있다고요. 빨리 보세요. 저는 남친이랑 볼 거야. 그러세요. 네네 네. 그러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라. 그러세요. 네. 근데 영화가 진짜 좋죠. 근데 보통 다들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좀 그러니까 애들 보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어른들이 보기 더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요. 어떤, 다루고 있는 소재나 그런 게 어떤 좀.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아무튼 주토피아 설정이 이제 동물들이 사는 도시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인간이란 건 아예 존재하지 않고 동물들이 이제 인간처럼 이제 직립보행을 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 막 뭐 휴대전화도 쓰고 도시를 이룬 그런 얘기인데 이제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래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랑 그냥 비슷한 거죠. 똑같은 거죠. 도시가 있고 사람 대신 동물이 그 자리에 예, 동물이 있고 이제 그 동물마다 그런 다른 특성들 있잖아요. 뭐 초식 동물이 있고 육식 동물이 있고 작은 동물이 있고 큰 동물이 있고 근데 그게 딱 사람의 비유를 하면은 이제 뭐 인종이 다르고 뭐 키가 크고 작고 약간 뭐 그런 거랑 이제 각자의 특성을 딱 그렇게 비유한 저는 동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이 사는 도시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주디라는 이제 토끼 주인공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화에서는 토끼들은 이제 당근 농사나 지으면서 사는 막 그런 동물들이다라는 걸로 묘사되는데 이제 주디라는 그 토끼는 경찰이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주토피아라는 도시로 이제 상경을 하는 거죠. 상경을 아, 해서 주토피아가 도시 네, 그러니까 중심 도시가 주토피아인데 거기 가서 이제 경찰학교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 어, 네네. 스포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주디 홉스라는 토끼가 어떻게 저렇게 성가신 이름인가? 아니 영화 안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어, 맞아, 주디 홉스. 주디 홉스라는 그러니까 주디 홉스가 최초의 토끼 경찰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주디한테는 그런 교통정리 이런 것밖에 뭐지 주차에만 딱 주요 업무를 안 주죠. 그런 거 붙이는 것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진짜로 경찰에 대해서 평화로운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토끼인데 이 토끼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그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미스터리 스릴러 같은 장르도 섞여 있고 네 오, 재밌겠다.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죠. 네 주인공이 한 명 더 있는데 여우 닉이라고 네 그 둘이 이제 약간 그 버디물 같이 둘이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미터리를 풀어가는 그런 저는 이 영화를 꼭 제가 만약에 나중에 애를 낳게 되면은 애랑 같이 볼 거예요. 토이스토리 3랑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라이언 킹이랑 그리고 주토피아 이렇게 볼 겁니다. 꼬부랑 할머니 돼서 손자랑 봐도 좋겠다. 그래 네 그래 아 저도 주토피아 주말에 봤는데 여기 이제 켈로그님 빼고는 다 아 켈로그님도 마찬가지구나 서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아까 켈로그님 표현하신 것처럼 주토피아를 꼭 상경하는 느낌으로 그 주디가 이렇게 가는데 그때 어떤 감정 묘사 같은 거 그 가족들이 뭐 바라는 거 또 처음에 들어갔을 그 주토피아 갔을 때 막 정말 좁은 데서 지내는데 아, 막 이런 걸 정말 바랬다고 막 내가 생각했던 막 뭐 막 그런 걸 막 하는데 막 옛날 생각도 나고 되게 감정이 찡하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넌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엄마 아빠가 상상하는 그 선에서 맞아. 그 대사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냥 같이 농사하셨으면 좋겠다 약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경찰이 된 그런 얘기라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약간 희망적인 스토리도 좀 있고 이제 근데 사실 저는 그 주토피아 자체가 뭐 어느 도시도 될 수 있긴 하지만 되게 뉴욕이랑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안 가봐서 모르겠어. 뉴욕 안 가봐서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런 다양한 인종이 막 모여있고 이제 뭐 같은. 동양인 무슨 뭐 어디 아랍인 뭐 하여튼 다 많이 모여있고 그런 뉴욕이라는 도시를 되게 약간 사람들이 막 꿈의 도시 막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주디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토피아로 가는데 막상 가서 현실을 겪어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약간 그런 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비유를 되게 잘 한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막 뭐 그런 뭐 테러라든지 뭐 이런저런 인종적인 문제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해답이라고 하긴 뭐한데 뭐 하여튼 좀 지혜롭게 뭔가 그런 걸 잘 풀어가는 듯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서 되게 나름 감명 깊게 봤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차별 반대 우화 이런 약간 느낌이잖아요. 애한테 꼭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네, 다 같이 잘 지내야 된다는 거를 되게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항상 켈로그님은 뭔가 이렇게 교훈적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그런가 것 같아요. 봐요. 왜 그러지? 교훈적인 것도 막 아, 이 세상은 절대 안 되겠어 이런 교훈이라고 할 수 없지만 뭐 이런 것보다 막 되게 따뜻한 따뜻한 함께 세상 모두 함께 맞아. 잘 사는 거 아직은 살만한 세상 또 다른 영화 보신 거? 저는 좀 많이 봤어요. 3주간이어서 일단은 자객 서분당 봤고요. 네. 이터널 스페이스 오디세이 재개봉에서 네. 그거 극장에서 봤고 이거 극장에서 봐야 돼. 안 그럼 집에서 보면 다 그럼요. 제가 집에서 계속 보다 잤어요. 나도 한 번도 여태까지 성공 못했어요. 네. 졸릴 때 보면 되겠네요. 근데 극장에서 잘 뻔했는데 진짜 정신줄 완전 붙잡고 끝까지 보긴 했어요. 대단하다. 아, 네. 최고죠. 이제 블레이드 러너만 극장에서 보면 됩니다. 저는. 나는 봤지롱. 아, 정말요? 언제 봤어요? 지난 최근에 되게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랬었나? 그때 내가 피피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아, 정말요? 왜 네. 기억이 안 나지? 치매여서 그렇죠. 이게 노인성 치매인가? 알코올성. 네? 알코올성 섭취도 안 하는데. 서분낭은 어땠어요? 아, 서분낭 최고였어요, 진짜. 최고였어요. 근데 제가 최고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들 보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이것도 졸린 최고. 영화인데 무협 영화라고 생각해서 막 엄청 액션 이런 거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중간에 나가실 수가 있어요. 저 보다가 앞에 커플이 둘이 앉아있었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자더라고요. 자다가 중간에 나가더라고요, 둘이 같이. 속닥속닥 하더니.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그 서분낭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정혼자가 있었는데 정혼자와의 그 약혼이 깨지고 나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서분낭을 무슨 산에 있는 여도사한테 보내요. 거기서 이제 자객으로 길러졌는데 이제 부패한 그런 관리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자신의 예전에 정혼자였던 그 남자를 그 사람이 장채인인데 서분낭이 서기 서기 서기 완전 좋은데 내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존중합니다. 네. 네. 저도 존중해주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장채인을 죽이려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아주 느릿느릿하게 나와요. 그리고 대사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인물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게 아마 의도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개봉한 영화에서는 인물 밑에 우리나라 그 TV 사극에서 이름하고 막 직책 이렇게 나오듯이 그렇게 자막 계속 뜨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게 부산 영화들 때는 그런 자막이 없었대요. 그래서 저도 보고 나서 저걸 왜 넣었지 그 헷갈리게 하는 게 감독의 의도였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영상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러니까 정적인 가운데 엄청나게 우아하고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방금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저는 네. 기자 평론가 평점이 관람객보다 높은 거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관람객 평점 낮나요? 관람객이라기보다 네티즌 평점이 더 맞잖아요. 네티즌 네. 평점은 6.9점. 기자 평점은 8.2. 오, 되게 높다. 엄청 높네요. 네티즌 평점은 한 2점을 빼야. 갑자기가 나오네. 이런 영화를 좋아하시면은 가서 보셔야 돼요. 아, 이걸 보고 나서 또 느낀 게 중국은 진짜 영화 찍을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되게 장면이 아름답다. 네, 장면이 그 산이랑 뭐 자연 같은 게 나오는데 아, 진짜 아름다웠어요. 자연 다큐. 네, 산수화가 그걸 보고서 아, 저렇게 뭐지? 우리 옛날에 산수화나 이런 거 배울 때 아, 무슨 산이 저렇게 생겨. 뭐 황산파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물결을 이렇게 그물처럼 막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아, 무슨 물이 저렇게 생기고 산이 저렇게 생겨.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짜로?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중국에 있는 산이랑 물이랑 다 그렇게 생겼어요. 진짜 다 있나 봐. 아니 진짜 보고 그린 거였어. 대륙이다 역시 대륙. 대륙의 아니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네. 네네 저는 되게 좋게 봤고요. 하지만 섣불리 추천은 못하겠네요. 네. 뭔가 좀 지루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저랑 그 같이 저 애인이랑 같이 봤는데 애인은 좋은데 자기는 조금 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데드풀 개봉했을 때 봤었고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나는 아직도 못 봤어. 나도 아직도 못 봤어. 기대가 100이었다면 한 81? 아 괜찮네요. 재밌게 봤네요. 데드풀 광고로 되게 많이 때렸잖아요. 그쵸. 광고죠. 버라이어티하게 하던데 되게. 맞아. 맞아. 요새 마블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데드풀도 마블의 히어로 세계관을 같이 하고 있어서. 히어로가 도대체 몇 명이에요? 너무 많죠. 히어로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엉망진창인 거야? 악당이 그거 많고. 그러니까. 맞아. 악당이 막. 그리고 히어로가 지들끼리 싸우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블도 있고 DC도 있고. 악당은 지들끼리 안 싸워. 아, 봐봐. 새누리당 봐봐요. 그러니까. 모여야 할 때는. 이용이잖아. 지금 더 민주당 봐요, 더 민주당. 졸래, 졸래. 이 데드풀이, 혹시, 엑스맨 시리즈나 울버린 영화 보셨나요? 네, 봤어요. 거기 보면은, 휴잭맨이 아니죠? 울버린. 아, 이렇게 되게 동일시. 그쵸, 동일시. 벗어날 수 없어. 울버린이 무슨, 수술 같은 걸 실험을 받고 그런 초인적인 생명력을 얻잖아요. 네네, 맞아요. 데드풀도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실험을 통해서 그런 초인적인 생명력을 얻었는데 이 내용은 스폰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영화 시작하면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 남자 주인공이 암에 걸려요. 이렇게 암에 걸린 상태에서 시험 보고 얼마 안 남았는데 되게 영혼의 단짝이랑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랑 북한어인가요? 북한어? 그림 같은, 영화 같은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신을 이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이상한 제안을 받고 실험을 받는데. 그래서 그렇게 돼. 그 실험을 이겨냈는데 암세포도 계속 증식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확 이렇게 머리카락 다 빠지고, 이렇게 막 흉측한 몰골로 이제 살아가야만 하는. 그렇게 이제 되어버리고. 아,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랑 수트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고. 그리고 약간 그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서 약간 정신분열 같은 것도 일어나서. 그래, 성격이 이상하더라고. 막 정신 오락가락 한다고 해요. 근데 영화 안에서는 그렇게 막 두 가지 인격 이런 걸로 나오진 않고. 그냥 말을 엄청 많이 하죠. 그리고 누구 생각나는데요? 게임보이. 네, 게임보이. 장비 협찬해주는 게임보이. 해주셨던. 해주셨던. 아무튼 이 친구가 그 마블 세계관에서 조금 더 엑스맨 쪽 세계관에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엑스맨 캐릭터도 두 명이 나와요. 아, 네. 예고편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엑스맨 그 자비엘인가? 자비에? 닥터 자비에? 자비엘은 뭐 프로페서 X 프로페서 자비엘. 자비엘 교수님. 이 이름대로 이분 저택에 가서 이제 두 명을 섭외해 오는데 그런 식의 막 아니다 이건 애드립이니까 아무튼 뭐 그 큰 저택에 엑스맨 캐릭터가 딱 둘만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재밌고 아무튼 좀 개그 포인트가 많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쿠브팬더 3 봤어요. 보신 분 있나요? 아니 없어요. 못 봤어요. 역시 제가 대중을 대표하는 아이콘입니다. 쿠브팬더 3도 재밌게 봤어요. 2 기억이 잘 안 났는데 3에는 친아버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스포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네네. 예고편에 나왔던 예고편에 것 같은데. 예고편에 나온 것 같아요. 전 혼자서 막 같은 팬던데 아빠 아닌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거는 끝까지 보시면 되고요. 네, 재밌더라고요. 성장 스토리. 이거 보면서도 울 뻔했어. 요즘 눈물이 많아지셨네요. 일상이 힘드신가 봐요. 아닙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펜션에 가가지고 IPTV로 토이스토리 3랑 이끼 또 하나 더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영화 보러 가셨나요? 아니 굳이 왜 거기까지 가서 9만 원이어가지고 비싼 돈 주고 갔는데 거기 속 있어야죠. 네, 많이 있어야죠. 뽕을 뽑아야지. 토이스토리 저 처음 봤는데 진짜? 짜잔, 처음 봤어? 토이스토리 많이 1, 2도 안 봤어요? 1, 2 봤어요. 아, 3를 처음 보셨어. 3는 진짜 통곡하면서 봤어요. 진짜 오열 진짜 오열 대성 통곡 끄끄끄 이러면서 근데 좋은 애니메이션은 진짜 나이 들어서 봐야 그 진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개봉작들 얘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방송 소개랑 안내사항을 좀 알려드리고 갈까요? 네. 하이. 네, 그 제가 읽겠습니다. 네. 도전 영어방은 좋아하는 영화를 본격적으로 영업하는 영화 추천 팟캐스트입니다. 출연자들에게는 돌아가며 한 편의 영화를 영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영업이 끝난 뒤에는 영업 당했는지를 투표합니다. 과반이 넘는 출연자들에게 영업을 성공했을 경우에 명예를 얻게 됩니다. 영어방 오프닝과 클로징에 사용되는 음악은 강거절님이 제공하고 있으며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전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방 7화 캐롤의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잠깐만 우리 아, 네, 그거 생각하고 한 번 순간 너 어떻게 알았어? 이심전심이죠. 영화 미소. 오늘 영화는 제가 영업합니다. 네. 토드 헤인즈 감독의 캐롤입니다. 캬. 근데 이건 너무 영업 당할 수밖에. 먹고 들어가는 거죠.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좀 명예욕이 아주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아, 아닌가요? 안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강해주세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업은 안 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영화 포인트에 공감을 못 한다거나, 설득을 잘 못 하신다거나. 이제 별 지키기 나섰나요? 원래 이렇게. 근데 이번 주부터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좀 각 서로에게 엄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쵸. 맞아요. 우리 너무, 너무 명예를 퍼주고 있어요. 진짜. 고만 영업 당하세요. 아,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아주 막, 막 멋내기 큐 이런 거 막 내가 좋다고 안 할 거야. 이번 주부터 소련님 영업하시는 거세요. 아, 네. 아, 네. 네. 잘 부탁합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아온 거죠, 딱. 그렇죠. 캐롤 감독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감독은 토드 헤인즈 감독이고요. 61년 1월 2일생이고요. 이건 왜 가져온 거예요? TMI. Too much information. 캘리포니아 LA 출신이에요, LA 출신. LA. 키는 178입니다. 적당하다. 아, 왜, 이런 건 왜 가져온 거예요? 골드르셔. 아, 근데 이거 나가면은 우리 방송 접어야 돼. 아... 제가 로저여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호빗인데. 그러니까. 빨리 화내. 필모그래피를 설명을 드리려고. 필모그래피. 필모그래피. 필 하모니. 네. 나이가 나이니만큼 좀, 1978년도부터 단편이 나온 게 이제 IMDb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유명한 작품만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고 이제 조금 더 디플리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좀 유명해지게 된 거는 포이즌이라는 영화고요. 이때 주연 배우가 줄리안 무어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찍은 거는 세이프라는 영화, 그 후에 벨벳 골드마인, 그리고 파 프롬 헤븐, 그리고 I'm Not There. 그리고 이제 캐롤 이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술에 좀 관심이 많았고요. 대학교에서 예술과 기호학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두 개를. 네, 진짜 골 때리는 스타일이죠. 네. 그래서 영화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졸업한 다음에 뉴욕에 가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슈퍼스타 카렌 카펜터 스토리를 1988년에 만들었는데. 아, 이게 카펜터즈 얘기예요? 네네네. 그, 탑 오브 더 월드. 네. 이 노래를 한 그 카펜터즈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기 영화라고. 이제 후기 전기 영화? 이 카렌 카펜터는 거기서 이제 여자죠. 카펜터스가 원래 형이래. 오빠랑 여동생 둘이서 그 외의 밴드 이렇게 구성된 그룹인데. 좀 독특한 게 배우 대신에 인형이 출연을 해서 연기를 하는 그런 영화예요. 단편이라고 돼 있는데 한 50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카렌 카펜터는 다 좀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거식증으로 33살로 죽게 됩니다. 뭐 그녀의 이제 후기 삶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게 몇몇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서 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카펜터즈의 노래를 삽입을 했는데 그 살아있는 카렌 카펜터의 오빠 그 같이 저작권자잖아요. 그 사람이 그 노래 쓰는 거를 금지시켜가지고 유통이라든지 이게 금지돼 있는. 아, 그래서 I'm Not There에서도 그 소닉뉴스의 슈퍼스타 쓴 거예요? 그건 아닐라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간단해. 여튼 그렇습니다. 카펜터즈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그런가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봐요. 네. 그 이후에 나는 이제 포이즌이라는 영화를 장편으로 야! 날 뒤로 한 채 그냥 걸은 영화죠. 포이즌은 3개 이야기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웃사이더, 뭐 섹스, 폭력에 대한 3개 이야기인데 뭐 아이가 아빠를 죽이고 과학자가 약을 먹고 살인마가 되고 그리고 수감자가 예전 깜빵 동료를 만나서 동성애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묶은 영화고요. 이 영화가 처음에 개봉됐을 때 소재가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독교 측에서 너무 외설적이라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아, 저희 크리스찬이라고 대본에 쓰셔가지고 네. 크리스찬이란 사람이 아, 진짜? 유명한 뭐 크리스찬 슬레이터도 네. 그런 건 줄 네. 죄송 근데 또 동시에 썬댄스에서 신사위원 대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네, 이 영화가 이제 뉴퀴어 시네마의 주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뉴퀴어 시네마의 설명충으로 설명 네. 들어갈까요? 뉴퀴어 시네마가 뭔가요?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에서 유명 유행한 영화 실패 네, 영화 사조라고 할 수 있고요. 80년대까지 주로 영화에 나오는 게리 올드만. 게리 올드만 좋아합니다. 게리 올드만. 게리 올드만 캐릭터. 게이 캐릭터들이 좀 되게 레어했어요. 근데 이제 게이 캐릭터를 영화 전면에 내어서 내세워서 약간 미디움으로 내어놔라. 전면에 내세워서 외설적인 성격과 시적 성격을 모두 아우르는 형식의 영화가 이제 그런 뉴퀴어 시네마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사회적으로 외면당한 그런 게이들의 현실에 대응하는 영화들이라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감독들은 구스 반 산트, 토드 헤인즈, 그리고 그렉 아라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뉴퀴어 시네마에 대한 정의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스에서 긁어왔습니다. 번역하셨네요. 있어 보이네요. 출처 밝히는 지식인. 네, 그렇습니다. 네네. 초현실주의적이고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팝컬처에 녹아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쳐다보세요? 왜? 보면 안 쳐다봤습니다. 세이프라는 영화는 다음 영화인데 이제 뭐 또 줄리안 무어가 나와서 이제 의문의 병으로 신경쇠약을 겪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 병이 에이즈의 메타포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나온 영화 그 유명한 벨벳 골드마인 배우가 죽여주죠. 크리스찬 베일, 리안 맥그리거,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가 나와서 가상의 가상의 락스타를 다룬 이야기예요. 그리고 락스타를 되게 좋아했던 빠돌이 크리스찬 베일이 찌질이로 나오고 70년대 영국을 강타한 제가 사랑하는 데이빗 보이가 주도했던 네, 글램 락스타가 네네. 주인공이고요. 당시 70년대 예술 영화의 양식을 많이 빌어온 영화라고 합니다. 그 락스타의 이름은 브라이언 슬레이드고 그리고 근데 원래 모델은 데이빗 보이거든요. 근데 대박. 예. 근데 오리지널 스크립트가 보이의 허락을 받지 않았던 그 보이의 전기들 이제 막 전 마누라가 막 출판했었던 전기인데 좀 뻥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오리지널 스크립트가 기초를 하고 있었던 거여가지고 보이가 빡쳐가지고 너 이거 그대로 내면 내가 고소민 먹이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독이 보이와 브라이언 슬레이드가 좀 겹쳐 보이는 부분들을 대폭 수정하고 보이 음악도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영화 제목은 벨벳 골드마인은 데이빗 보이 영화 제목 노래 제목이에요. 이 노래 되게 좋습니다. 추천. 이기팝은 되게 쿨하게 자기 노래도 쓰게 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가 봐요. 전 모르겠습니다. 보이랑 이기팝 이야기 아니에요? 그쵸. 그쪽 저기 뭐냐 상대방은 이기팝 쪽에서 많이 차용을 해왔죠. 이 영화는 깐느에서 예술공로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 영화는 파프롬 헤븐인데 저는 이 영화는 못 봤어요. 그냥 조용히 잘 살던 그 줄리안 무어가 또다시 주연을 하는데 그냥 가정주부가 남편이 알고 보니 게이였다. 그래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고요. 이 영화가 되게 상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습니다. 뭐 런던 비평가 옆에, 뉴욕 비평가 옆에 이런 데서. 그래서 이 영화를 계기로 독립영화 감독에서 좀 메이저급으로 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찍은 작품이 I'm Not There. 밥 딜런의 전기 영화죠. 그러니까 좀 토드 헤인즈는 그 퀴어 코드 외에도 음악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을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영상이랑 이렇게 착 붙게. 맞아. I'm Not There는 이제 여섯 명의 가상의 인물들이 각각 밥 딜런 한 사람을 연기를 하는 건데요. 16명의 서로 다른 인물의 면면을 통해서 밥 딜런이라는 한 사람을 그려내는 독특한 형식의 전기 영화입니다. 뭐 그 6명의 인물은 뭐 배우, 포크 가수, 음유신, 뭐 랭보, 빌리 더 키드, 우디 거스리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봤는데. 이 영화에서 케이트 블란쳇의 연기가 특히나 많은 호평을 받았었고요.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장 최근에 최근작이 캐롤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루니 마라가 깐네 여우주연상을 받았고요. 전미 비평가협회 감독상, 뉴욕 비평가협회 감독상 각본상 짝짝짝을 받았습니다. 아, 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힘들어요. 진짜 열심히 이렇게까지 준비할 줄 그러니까. 몰랐는데 제목만 써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충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아주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대신 줄거리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배경은 1950년대 뉴욕 맨해튼. 20대의 젊은 흑수저인 여성 테레즈와 30대의 원숙한 금수저 여성 캐롤의 관계를 다룬 영화입니다. 아, 이제 요약 진짜 잘했다. 그렇지. 진짜 쏙쏙 들어온다. 백화점에 딸의 장난감을 사러 온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기 위해서 그런 손님과 종업원으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너무 유쾌하다 정말. 너무 구줄 요약. 그렇습니다. 연애를 해서 사랑 이야기를 고르셨나 봐요. 사랑 이야기. 아, 아름다운. 그 전에 사귀기 전에 골랐잖아요. 고르기 아, 그런가? 네, 이거 골랐을 때는 안 사귀고 있었습니다. 네, 네. 예견하고. 네. 무슨 소리지? 예견. 네라니. 어, 캐롤은 어떤 영화인가요? 조금만 설명을 주시죠. 네, 주연 배우는 연기파 배우로 유명한 두 여배우 케이트 블란쳇과 루니 마라이고요. 아, 너무 멋있어. 그렇습니다. 너무 좋죠. 루니 마라가 그렇게 금수저라면서요. 어, 네. 헐리우드 대표 금수저 루니 마라랑 레아 세이드. 맞아. 캐롤은 원작 소설이 있어요. 어,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프라이스 오브 솔트라는 영화인데요. 하이스미스는 미국의 소설가로 심리 스릴러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 이 하이스미스의 많은 작품이 영화화됐는데 리플리. 네, 리플리. 뭐, 리플리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플리 시리즈를 이제, 어, 원작으로 삼아서 만든 게 태양은 가득히 알랭 딜롱이 나오는 거. 그리고 뭐 그냥 리플리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히치콕이 이제 이 하이스미스의 데뷔작인 열차의 낯선 자들을 영화로 만들었었죠.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 그 원래 캐롤의 원작의 제목이 프라이스 오브 솔트잖아요. 네. 이거는 원래 이 작가의 두 번째 작품인데 원래는 그 익명이 아니라 필명 가명으로 출판을 했다고 해요. 자기한테 레즈비언 작가라고 낙인 찍히는 게 싫어서 90년대에 다시 출판을 하면서 본인 이름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오, 준비 많이 해오셨다. 우와. 그렇습니다. 멋있어. 감사합니다. 장르는 로맨스 영화입니다. 로맨스. 네, 레즈비언 로맨스입니다. 그래서 플롯이 되게 단순해서 두 줄 요약이 가능했었던 거고요. 그냥 사랑하다가 위기가 있고 엔딩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로맨스 영화의 플롯이고 이런 장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사랑을 어떤 시각으로 얼마나 사랑이 진실성 있게 그걸 그려내느냐가 영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훌륭했던 영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멜로 영화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다 사랑을 하잖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경험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거를 만든 사람의 시각이 어떤 시각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 가치관이 어떻게 사랑을 바라보는지 그런 거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영화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플롯이 단순하다는 건 영화에 그만큼 공백이 많다는 건데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진짜 중요한 장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캐롤은 진짜 좋았어요. 네, 보세요. 벌써 이렇게 들어와. 들어와. 아니, 영업을 얼마나 잘하시느냐에 따라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영업 포인트. 두둥. 두둥. 첫 번째 감독. 뉴키어 시네마의 거장 토드헤인즈의 대략 8년 만에 신작입니다. 진짜 오래 걸렸구나. 네, 오래 걸렸어요. 아임낫데어가 8년 전이에요? 2007년. 아, 맞네. 그 다음에 나온 영화니까 진짜 오래되긴 했다. 2007년이 그렇게 멀군요. 2008년 아니에요? 국내 개봉이 2008년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아마. 학교 다닐 때 개봉했던 거. 네. 제가 07학번이니까. 제가 08학번이니까. 저도요. 고등학교 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 마초로 가득한 이 세상 헐리우드의 남자 배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많은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선거 나오셨어요? 네. 눈에 띄는 남성 캐릭터 없이 두 배우의 호연으로만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영화입니다. 그래서인지 영화가 좀 더 우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듀나가 만약에 이 영화가 두 여배우가 아니라 그 레즈비언의 사랑 영화가 아니라 그냥 이성애자라든지 뭐 그런 영화였다면은 이 영화의 분위기라든지 색채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각본, 우수한 원작에 기반을 둔 영화인데 이 각본에 참여한 필리스 네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하이스미스의 오랜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겠죠. 왜냐면 이 그 원작 자체가 그 하이스미의 개인적인 경험의 산물이거든요. 그리고 장르에 있어서는 두 여배우의 뛰어난 연기가 고전을 원작으로 한 영화잖아요. 그 뛰어난 연기 플러스 고전. 그러니까는 아주 진부한 로맨스 영화는 보통 좀 진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되게 진부하거든요. 근데 배우 고저스한 그런 사랑을 likewise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진부하긴 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영화 포인트가 지금 진부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나한테 가혹하게 다섯 번째 영상미 자체 진행해 두둥. 1950년대 여류 사진작가들에게 영감을 받은 아름다운 화면들 이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때 여류 작가들이 거리의 모습을 되게 많이 찍었고 그리고 뭐 유리창이라든지 윈도우에 비친 모습을 많이 찍었었는데 그 이미지가 영화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50년대의 고전적인 이미지들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섯 번째 레즈비언 영화입니다. 레즈비언 영화 빠밤. 이 영화가 얼마나 그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다루면서도 그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네. 네, 얼마나 부담스럽지 않게 보여줬으면은 이 영화는 레즈비언이 아니라 사람과의 영화라는 그런 말들이 네. 넘쳐나는지. 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는 어머니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사실 관대한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보고 나서도 소재 자체는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하지만은 영화 자체는 정말 좋은 영화를 오랜만에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화의 순기는 좋은 영화의 순기는 그렇죠. 그때 벤야민이 말했잖아요. 영화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고. 아 벤야민이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시간이 거꾸로 가네. 네. 주석 좀 달아주시죠. 발서 벤야민 독일의 학자입니다.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마지막 단락에서 아케이드 이런 것들을 만든 아니 저기 그거 썼습니다. 네, 썼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상을 되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되게 매끄럽게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좀 되게 훌륭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쉽습니다. 사랑 영화긴 하지만은 이 사랑이라는 게 당시의 사회상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 일곱 번째 영화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히든 트랙인가요? 네, 히든 트랙인데 이건 좀 약간 스포여가지고 아 그러면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강력한 한 방으로 네. 다들 이런 이 소련님의 열혈 영화 포인트에 공감하시나요? 그쵸. 저는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 봐봐. 아, 난 이미 뿅 갔기 때문에 모르겠어. 난. 뭘 몰라요. 아까 이미 뿅 갔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간다 뿅 간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포인트라고 했던 부분들 중에서 좀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뉴퀴어 시네마의 거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뉴퀴어 시네마라는 장르 자체를 오늘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저한테 영어 포인트는 아닙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뭐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맞는 말만 써놓으셔가지고 네 뭘 더하기 1은 2인 걸 그렇지 반하면 하나지 약간 이겠느냐. 뭔가 이렇게 취향을 딱 해, 딱딱 저격할 만한 그러니까 취향 저격이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빵이야 아, 그 한 방에 지금 말씀 안 하신 그럴 수도 있죠. 아, 2부에서 네, 말씀해 주시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약간 초조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갈수록 초조해 생각보다 무섭게 나오길래 무서워요. 갈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자신만만하시니까 저희 앞방면 좀 걸었다. 아 영화를 너무 이런 영화를 골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쪄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막 다 찬양하면서 긴장감 물론... 있게 들으셔야죠. 그래요. 네. 네. 좋은 자세입니다. 쫄았어. 찌그러드신 것 같은데 지금 내 쭈구리 자세인데 앉은 키가 10%가 줄었어. 제가 제 성의 구는 쭈구리의 구입니다. 아, 성까지 밝히셨어. 아, 맞다. 이미 지난 해에 다 밝혔어요. 네, 루니 구라시라고. 맞다. 자,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어, 네, 우리 네. 서로 영화 어떻게 봤는지 별점을 아, 미리 안 맹다요? 별점? 다들 100점.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별점을 매기자면? 소련님은 몇 점을 주셨나요? 저는 네. 4.5 줬습니다. 저도 4.5를 줬습니다. 저도 4.5. 저도 4.5였던 것 같아요. 오! 오! 오! 이렇게 완전... 저는 근 몇 년간 극장에서 본 영화 중에 가장 완벽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마스터 이후 거의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의미가 제일 뭐 재미있는 영화라기보다는 왜 예를 들면은 그 야구에서 이긴 경기가 있고 진 경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긴 경기도 경기 내용에 따라서 막 뭐 1대 0으로 막 쫄리면서 이기는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막 14대 13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난타전 하다가 이기는 걸 좋아하는 아 재밌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퍼펙트하다는 의미에서 퍼펙트 게임이 야구에는 있는데 그 어우 야구 덕후 아니 그러니까 좀 그게 맞는 비유인 것 같아서 그 한 번도 출루를 허용하지 않는 그 게임을 퍼펙트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퍼펙트하다고 그렇죠.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영화는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극장에서 보는 되게 감동적이었고 좋았습니다. 저 방금 왓비에서 네. 제 평점을 다시 찾아보려고 네.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평점은 4개 반이 맞았고요. 아, 네. 여기 4개 반을 준 사람 리스트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 웃겨. 순서대로 이렇게 있어. 네, 영화에 아, 보는 네. 눈이 다 똑같아요. 그렇네. 네. 이렇게, 취향은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영화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냥 아름답고 황홀했습니다. 아름다웠다는 말이 제일 들어맞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아까 말했듯이 되게 완벽하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영화가 좋은 이유도 솔직히 다양하긴 하잖아요. 막 조금의 흠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 더 애정이 맞아. 가는 영화가 있고 막 뭐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진짜 이거는 그거 자체로 너무 그냥 우아하고 아름답고 되게 약간 그런 되게 황홀하게 만드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황홀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게 완벽하다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 우리 찬양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는 거는 2부에서 해야 되니까 네. 1부를 여기까지 마무리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요시! 그러면은 이 저희 1부를 듣고 여러분들 캐롤을 보시고 저희 다음 주 2부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Later! See you later! Likewise. Nice meeting you. 자, 그러면 클로징 멘트를 소련님이 해주세요. 네.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캐롤을 본 뒤 다음 주 2부에서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비 협찬과 기술 지원의 강거절 프로듀서 피핀 지금까지 영화방 소련 요정 피핀 켈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찬 재밌네 합창. 겁났어. 지금 화음 나온 것 같아. 감사합니다.